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남영균 목사님과 함께 나물과 나물 이야기와 함께 또 신앙에 대한 우리 성도들님께서 모이셨던 부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지침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항상 선생님이 있었고 또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가 또 쉽게 많이 다른 곳으로 헤매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예, 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잘 지냈습니까? 예, 한 주간 네.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고 바람이 또 비가 굉장히 그냥 세차게 몰아치네요. 예, 요즘 그러니까 오클랜드 진짜 겨울 날씨는 진짜 명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주일 이제 끝나시고 이제 또 월요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이제 좋은 또 맛있는 또 예. 기대가 되는 우리 나물 이야기가 기대되는데 오늘은 어떤 나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오늘은 좀 나물 이름이 굉장히 좀 친숙하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좀 어떻게 좀 재미있는 그러한 나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루쟁인데 소루쟁이. 아, 소루쟁이. 예. 소금쟁이 말고 소루쟁이죠. 소금쟁이는 이제 그 물에 떠서 자라는 그 곤충이고. 네네. 이거는 소루쟁이. 예. 되게 왠지 이름 자체로 보면 되게 물이랑 되게 관련이 많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그랬냐면 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뒤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좀 동심의 세계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정감이 있는 네, 정감이 느껴지네요. 그런 이름으로 다가와요. 금방 소금쟁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어려서 이렇게 물가에서 소금쟁이들이 물 위에 이렇게 사뻔히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나도 쟤처럼 좀 한번 물 위로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금쟁이가 아니고 오늘 나물로서의 소루쟁이. 네, 소루쟁이.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루쟁이는 사실 뉴질랜드 굉장히 말대로 지천에 깔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뉴질랜드에 많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 소루쟁이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흔하게부터 보던 그런 풀이에요. 아.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제가 다닐 때는 그 동네 아주머니가 저한테 내 명균아 너 소루쟁이 좀 뿌리 좀 캐다 줄래? 그렇게 부탁을 자주 하셨어요. 모사님한테 부탁을 많이 하셨군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저보다 이제 동생뻘 되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몇이 있었는데 걔들이 좀 옛날에 왜 이불 빨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도를 그 집 아이들이 오줌 싸게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엄마 입장에서 그 이불 빨래가 참 힘들었는데 그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동네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이 소루쟁이 뿌리를 캐서 이렇게 다려 먹으면 네. 다려서 아이들에게 먹이면은 소금 오줌 예, 싸개가 이제 멈춘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니었습니까? 네. 나중에 제가 커서 이제 나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 생각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는 오줌 싸개에게 오줌이 안 싸게끔 효과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루쟁이는 오히려 인효작용을 잘하게 하는. 아, 그러니까 소금, 그러니까 오줌을 더 잘 싸게 하는 그런 거군요. 촉재해주는. 얼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우습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왜 근데 그 어르신들은 이 소루쟁이 뿌리를 먹으면 그렇게 착각을 하셨을까요? 모양이나 이런 게 좀 그래 모르겠어요. 제가 전혀 뭐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 분들은 그 민간요법, 네네. 민간요법을 그냥 이렇게 전혀 좀 물론 민간요법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좋은 효과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민간요법이 꼭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미신적인 그런 요소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뢰성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소루쟁이가 뿌리가 네네. 굉장히 이렇게 우엉 뿌리처럼 엄청 길다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루쟁이를 뿌리가 상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캐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삽질을 뭐 제대로 하나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캐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고. 삽으로도 잘 안 되고 한 뿌리를 캐려면 뿌리채 상하지 않게 캐려면 주위를 둥그렇게 크게 파야지만이 한 뿌리를 이렇게 얻었었는데 하여튼 왜 그렇게 그런 길어서 그럴까요? 길어서 왠지 좀 잘 참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정말 저도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소루쟁이 그 뉴질랜드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예,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름 참 정겼네. 근데 소루쟁이는 네네. 영어로는 덕이라고 하거든요. 아, 덕.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서도 소루쟁이가 네. 제가 확인한 것만도 한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종류가 많네요. 예, 이파리를 보면서 구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이파리가 굉장히 큰 것이 있고 작은데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간 것이 있고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밋밋한 것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대체로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넝쿨 소루쟁이가 있어요. 넝쿨 소루쟁이. 네, 넝쿨 소루쟁이 이렇게 막 점점 다른 거를 타고 막 번져나가는 그런 소루쟁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것이든지 다 우리가 식용할 수 있어요. 소루쟁이는 뭐 어떤 것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이 소로쟁이 생각할 때는 아마 된장국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파리가 아까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옛날에 뭐 시래기국처럼 약간 우거지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육개장에도 끓여 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또 말려서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왜 소루쟁이를 한국말로는 소리쟁이라고도 해요. 아, 소리쟁이. 예, 소리쟁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 왜 소루쟁이 소리쟁이 그 이름이 참 정겹고 이뻐서 네.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네,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 이름을 의미는 찾지를 못했어요. 뭐 민들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문둘레 이렇게 많이 불렀다고 그러죠. 문둘레. 예, 문둘레. 아, 둘레. 예, 문 대문 쌀인문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둘레로 쭉 이렇게 담이나 문둘레로 이렇게 난다 그래서 문둘레 하다가 그 네. 민들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네요. 그래도 소루쟁이도 이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데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소루쟁이가 이제 꽃이 다 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면요. 아, 열매도 맺어요? 그래 씨가 이제 맺히잖아요. 씨. 네, 네. 이제 뭐 그런 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네, 네. 씨앗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면 오늘같이 바람이 많은 많이 부는 날에는 이렇게 탈락 흔들릴 때 소리가 나요. 찰랑찰랑하고 아주 가냘픈 방울 소리 같이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게 아, 소리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어린아이들 그 장난감 같이 귓가에다 이렇게 찰랑찰랑해주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우는 애기들 이렇게 장난감 뭐 우는 애들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러 주면은 그 소리가 찰랑찰랑 나서 그 또 애들이 호기심을 갖고 울음도 그치게 되는데 그게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소리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만 해보는 거예요. 아, 그냥 일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소루쟁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뭐 들에 나가면 소루쟁이는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입이 무척 크기 때문에 입이 무척 커요. 한 제 팔뚝 만할 정도의 와, 크네요. 크기에다가 네. 넓이도 이렇게 큰 거는 제 뼘 한 뼘만 15cm 이상으로 넓게 이렇게 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 크니까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쌈 재료, 그렇죠? 쌈으로 먹을 수 있죠. 데쳐가지고 거기다 밥 한 숟가락을 넣고 쌈장에서 네.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침이 꼴깍 흘리네요. 생각만 해도. 그리고 좀 뭐 도시락 싸갈 때도 어디 야외 갈 때에 이 소루쟁이로 쌈밥을 해서 해가지고 가면 좋아요. 양배추 쌈밥, 뭐 이런 소루쟁이 쌈밥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가면 야외 가서도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먹을 수가 있겠죠. 와, 그 쌈밥으로 딱 진짜 도시락처럼 해도 간단해. 주먹밥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주먹밥 만들 때도 네네. 이런 소루쟁이 이파리로 넓은 이파리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가면은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루쟁이가 흔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자연하고 참 잘 어울려요. 저는 이제 뭐 교회 학생들이나 우리 가족들하고 바닷가에 같은 데 가면은 바닷가에서 조그만 뭐 고동이나 소라, 홍합 이런 거 해초 이렇게 따다가 삶아서 속을 빼내고 거기다가 이제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주먹밥 만들죠. 예? 그러면은 이 소루쟁이 이파리를 살짝 데쳐서 같이 이렇게 싸먹으면 굉장히 기가 막히겠네요. 뭐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소루쟁이가 예. 소변을 더 잘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예, 예. 또 다른 어떤 효과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요즘 같이 겨울에 옛날 분들은 이 소루쟁이를 가지고 육개장을 많이 된장국이나 육개장을 많이 끓여 드셨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게 뭐냐면 소루쟁이가 겨울에도 굉장히 이파리가 잘 자라요. 뭐 그래서 저도 집에서 된장찌개나 된장국 끓일 때 아니면 집에서 육개장 끓일 때 뒤뜰에 나가서 대충 막 이렇게 소루쟁이 이파리 몇 개 뜯어다가 한번 씻어가지고 막 손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잔뜩 넣어서 이렇게 먹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감기 예방에 참 좋아요. 소루쟁이가. 그러니까는 뭐 뜨끈한 국물이 겨울에도 좋지만 이 소루쟁이 속에 있는 이 성분들이 이 감기 예방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변비 치료에도 좋고 왜냐하면 이 오줌도 잘 나오게 하지만 또 변도 잘 나오게 하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변비 그렇군요. 효과에도 좋고 또 출혈을 막는데 코피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든가 뭐 의학 사전에 보면은 자궁 출혈이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소루쟁이 뿌리를 다려가지고 뿌리를 다려가지고 뿌리를 다려서 마시면 그런 코피나 이렇게 자궁 출혈 같은 거를 먹게 하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하고 또 이 소루쟁이 그 달인 물을 가지고 계속 마시거나 아니면 양치할 때 이렇게 소루쟁이로 물로 이렇게 양치를 하게 되면은 이 치아에 이렇게 아픈 거를 조금 도와준다고 효과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정말 좋네요. 이렇게 소루쟁이 뿌리를 말려가지고 그걸 분말로 만들어서 양치할 때 치약에다 조금 묻혀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하면은 이 치아에 그 많이 아픈 부분들을 많이 효과를 준다고 얘기도 해요. 아, 이거 정말 다양하게 좋네요. 예, 그리고 이 아토피 한국 아이들 자녀들 아토피 피부염이 참 많잖아요. 그럼 많죠. 그래서 걱정 많으시죠. 이 소루쟁이를 이용해서 소루쟁이 뿌리를 갈아가지고 알로에하고 이렇게 알로에 속에 있는 젤 있잖아요. 그거하고 해서 이렇게 좀 피부에 발라주면은 이 아토피를 치료하는데도 많이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자료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루쟁이를 좀 캐서 이렇게 다리고 뿌리 같은 것도 이제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통 같은 데다 뭐 알로에랑 섞어서 만들고 그러면 그때 그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 상비약이 이제 인간요법으로 뭐 키위들도 소루쟁이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키위들도 다른 뭐 질경이나 민들레 같은 거는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위들도 이런 크림 같은 거, 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보관했고 쓰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그 소루쟁이라는 그런 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있죠. 그랬더니 누가 소루쟁이를 좀 추천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개를 해줬다고 그래서 소루쟁이라는 것을 좀 뿌리채 좀 목사님 캐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바구니를 캐다 드렸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시고 뭐 바로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나물 이야기하니까 나물 얘기는 지금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이 소루쟁이를 나물로 드실 수도 있는데 소루쟁이의 특징이 뭐냐면 미끈미끈해요. 뭐냐면 이파리는 그렇지 않은데 줄기가 네. 아,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뿌리하고에서 시작되는 줄기 부분 네. 거기 부분은 부분이 좀 미끈미끈해요. 아, 미끈미끈. 네, 그리고 얇은 막 같은 것이 이렇게 새 이파리가 순이 나올 때 얇은 막으로 이렇게 다 감싸져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면이 있는데 요거가 굉장히 열에 약하거든요. 아. 소루쟁이가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쳐도 초록색이 약간 갈색으로 싹 변해요. 변하고 그런 거 있는데 굉장히 살짝만 데쳐내도 좋습니다. 그냥 끓는 물에 살짝 넣었다가 바로 꺼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데친 것을 찬물에 헹궈 놓으면은 그 약간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미끈미끈한 것이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은 뭐 된장이나 아니면 된장 무쳐도 좋고 고추장이나 그런 미끈미끈한 거 싫어하시면 들깨가루를 조금 넣어서 무쳐내면은 미끈미끈한 것이 조금 감해질 수 있겠죠. 예. 그렇구나. 또 말렸다가 나물날 때는 볶아 먹어도 좋고요. 이렇게 하여튼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이용하면은 분명히 소루쟁이도 우리 식탁에 정말 건강을 주고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네, 우리 소루쟁이 오늘 나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정말 그 목사님하고 같이 나물 얘기하다 보면 그 뭐가 나물이에요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게 떠오른 예. 것 같아요.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물 얘기는 소루쟁이 오늘 그 점심 시간 때인데 들으시면서 아마 군침 저도 지금 계속 옆에서 꼴깍꼴깍 했는데. 나물 하나씩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식탁에 올리시는 건 건강한 식탁과도 맛있는 식탁을 저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고요. 잠시 음악 들으신 후에 우리 이제 신앙상담 같이 하시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는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247-4989. 아, 이 시간은 우리 남영근 목사님께서 이제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 신앙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오늘 도착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0대 중반에 컬리지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입니다. 발랄한 성격을 가진 아이고 어려서부터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교회생활도 잘하고 교회 찬양팀 활동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요즘 케이팝에 빠져들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케이팝 오디션에 참가한다고 그 때문에 친구들과 연습한다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 주일에도 교회 안 가고 연습하러 간다고 하는 등 그렇게 교회 생활과 찬양팀 활동을 좋아하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엄마의 의견과 충돌을 일으킨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공감은 그렇죠. 돼요. 저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그렇죠. 뭐 저도 딸을 둘을 키우고 하나는 다 컸고 하나는 뭐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 딸도 한국에서 태어난 딸이나 또 여기서 태어난 딸이나 이렇게 한국의 케이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뭐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케이팝의 위치는 뭐 그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부모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케이팝은 이제 뭐 한국의 또 한국인의 것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에도 그 이제 K-pop 그 무슨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오디션을 네,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뭐 한다고 그런 광고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 한국인 청소년들에게도 K-pop 문제가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뉴질랜드의 모든 한국인 청소년들의 관심에서 이 K-POP 문제는 뭐 부모가 어떻게 뗀다고 해서 떼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한 그렇죠. 그런 부모를 둔 자녀를 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연 보내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 딸이잖아요. 예예. 되게 발랄한 성격을 가졌고 되게 예.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되게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온 것 같아요. 이 친구 되게 열심히 잘하고. 예, 그렇죠. 이제 뭐 사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빠져들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 아마 처음 아마 이 어머니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이런 감정을 느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마 이 제가 상담 코너 이거 진행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도 그 이 K-POP 문제 가지고 네네, 조금 언급을 그렇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좀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보면은 아이의 그 갑작스러운 변화 네. 또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또 부모님하고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무튼 10대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의 똑같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문제라고 봅니다. 아 맞아요. 예. 그만큼 이 K-POP 문제가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부모와 또 자녀들 사이에서 하나의 어떤 오늘 이 부모님은 엄마 입장에서는 갈등 코드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과연 갈등 코드로 가지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또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희망 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이게 문제라서 이제 갈등 코드이긴 하지만 이걸 예. 좀 희망 코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죠. 예, 그렇죠.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실에 들어올 때에 어떤 한 분이 오늘 상담 무슨 내용을 상담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아 그럼 엄마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아주 정답을 탐탐하고로 딱 해주셨는데 아, 함께 예, 함께 같이 가면은 희망 코드가 될 수 있고 안 돼라고 자꾸 이제 걱정으로 보면은 갈등 코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엄마가 같이 뭐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문제가 뭐 이 한 가정의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아 저도 사실 주위에 이런 문제를 많이 예. 듣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이가 뭐 밥 먹으면서 이걸 틀어놓고 있으니까 에? 야단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문제가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갈등 코드가 되어서 서로 상처받고 아픔이 될 것인가, 아니면 희망 코드가 되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또 이해하고 또 화목한 가정으로 또 재창출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뭐 갈등 코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가정들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똑같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육 문제 같아요. 거의 교육 문제. 공부할 나이인데 쉽게 말해서. 너 학생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도 어머니도 지금 상담 내용 질문에 대해서는 공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신앙적인 걱정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속내를 사실 여기 이면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교민들의 뉴질랜드 교민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제 멀리 뉴질랜드까지 왔는데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죠? 우리 엄마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애가 갑자기 그 집도 이런 비슷한 문제였어요. 갑자기 뭐 탤런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탤런트가. 정말 이 집은 한국에서 잘하던 비즈니스도 접고 애들 때문에 왔거든요. 네. 정말 애들 때문에 비즈니스도 접고 왔는데 애들이 갑자기 뭐 칼리지도 졸업 안 했는데 한국에 다녀오더니 엄마 나 한국에 가서 탤런트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 예.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집안이. 영주권을 딱 받고 났는데 애가 나 한국에 가서 탤런트 연예인 하고 싶어요. 애가 물론 잘생겼어요. 그 집 아들이. 뭐 그거는 뭐 솔직한 얘기인데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울면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영주권까지 얻었는데 아이가 다시 한국으로 가서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 제가 아이를 따라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 되시겠는데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너 때문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교민들이 보면은 네. 예. 너 때문에 아빠가 좋은 직장도 마다하고 한국을 떠나왔다. 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 뭐 솔직한 얘기긴 한데. 예, 그런 얘기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너 때문에라는 것은 모든 상황의 책임을 자녀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 너 때문에라는 말이 자녀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너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죠. 사실은 너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나중에는 자녀들 스스로가 나 때문에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스스로 나 때문이라는 네, 그렇죠. 순간. 네.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이 이제 걱정을 좀 많이 덜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문제도 그 부모 입장에서 이 딸한테 가지고 있는 엄마의 솔직한 심정은 신앙생활 문제도 많이 언급했지만 네. 공부해야 될 때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상하게 저는 먼저 그것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라는 쪽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 책임을 또 아이들의 아이에게 또 다 넘기려고 하는 것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내담자 입장에서 또 감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천이라는 것 신앙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언급하셨어요 계속 굉장히 정말 고무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이 엄마는 어머니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녀들한테 지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또 K-POP의 그 노래들이 여기 이제 보면은 찬양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노래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노래죠. 예. 대상을 노래의 대상을 하나님 게 두고 그걸 네. 찬양하면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노래에 빠지게 되니까 너 하나님께서 그 너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지 않고 세상 노래 부르면서 너 혼자 즐겁고 그러는 것을 하면 되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엄마의 그 신앙은 굉장히 좋으신 분 같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이런 것이 자녀들하고 얼마만큼 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봐요. 노래. 근데 노래는 생활 속에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찬양도 네. 이 어린 딸이 찬양팀에서 열심히 했던 것도 찬양도 사실은 노래고 그렇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뭐 CCM이나 K-POP이나 대중가요 다 공통적인 것은 노래란 말이죠. 네. 노래. 그렇죠. 이 내담자께서 자녀가 노래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혹시 K-POP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그러면 엄마가 싫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고 우리 딸 1등해서 뭐 이렇게 또 좋아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찬양 콘서트 같은 데 나갔으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노래를 잘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면은 좋겠는데요. 이제 저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어른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찬 기성인들 대부분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신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세속적인 것을 좀 강하게 좀 거부하는 그런 신앙의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어우 신앙이 좋으시네요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이원론적인 신앙 구조라고 이렇게 봐요. 이런 이원론적 신앙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을 좀 버려야 됩니다. 사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80년대나 90년대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도 그때 전도사 하시던 시절에 근데 그때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하시면서 이제 그랬다는 게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예. 선생님들이 예. 그 뉴에이지 예, 예. 그 대중 음악은 뭐 사탄의 대중 음악을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탄은 대중 음악 대중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신아무개라고 하시는 분이 기독교 문화 사역자로서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이 마치 교과서처럼 읽혀지던 시대가 아, 교회잖아요. 예, 그렇죠. 뭐 80년대 90년대 대단했죠. 교회 와서 또 뭐 강연도 하고 그분 등에 특히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백메이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탄이 이런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 그 백메이킹 된 그런 아주 유명한 가수의 그 당시에 아이돌 그룹의 뭐 정말 대표죠. 그 사람의 음악을 들어주면은 섬뜩한 그런 가사 내용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사탄은 이 문화 코드를 통해서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 10대들을 그렇게 공격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 아무튼 그 당시에는 대중문화의 거의 대부분이 사탄의 문화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대중문화 또 특히 대중음악 속에는 어떤 분명히 돈과 명예와 사탄 숭배와 인간의 야망 또 심지어 성적인 그런 에로틱한 그런 표현 등의 문제 또 정신건강에 해를 주는 그런 리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뭐 락음악이라든가 이런 대중문화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좋은 음악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그렇게 대중음악을 한쪽으로 몰아가면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뮤지션들이 건강한 사고방식과 신앙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지금 막 사탄이 대중문화의 모든 것을 다 쥐어짚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이 좋은 이런 뮤지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사탄의 문화를 물리치고 그 영역을 다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들려주고 활동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대중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세속적인 것 때문에 접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대중음악에도 그 감당을 해나가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요즘 실제적으로 K-POP계를 보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활동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많더라고요. 예, 예. 네. 지난번에 1회 방송 때도 제가 악동 뮤지션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K-POP 프로그램 중에 2013년 그 시즌 2에서 그 악동 뮤지션이 공동 우승을 했는데 그 시즌 1에서는 박지민? 박지민이라고 예. 하는 그 예. 학생이 네네.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사실은 이 태국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거든요. 태국에서? 네, 태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있는 그 한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하면서 우리말도 배우고 신앙도 키워가면서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이라고 하는 밑바탕을 가지고 K-POP에 뛰어들어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우승을 우승까지.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민 양의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 야, 이 친구는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이 내담자의 자녀도 이런 분명히 지금 칼리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칼리지 9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그렇다면은 그 어린 때 이런 시즌 2012년도 2013년도 K-POP 프로그램 시즌 1이나 2를 통해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도 거기서 롤모델을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민 양 노래나 또 악동 뮤지션의 그 찬혁이 수연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가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리듬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액션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그 찬혁이하고 수연이가 어느 날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보면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나 입을 법한 그런 이 십자가가 분명히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뮤지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악동 뮤지션의 음악은 되게 그 어린 아이들 어떤 순수함이 묻어나면서 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예, 예.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뭐 이제 50대 이제 60대가 다 되는데 그러나 저도 가끔 이제 뭐 이런 음악인들의 노래하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노래를 얼마나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야 목사도 설교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뭐 박가영 씨의 노래를 한 곡 듣고 박정현 씨 있죠? 박정현 씨의 노래도 듣고 하는데 이게 많은 가수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정현, 박가영, 뭐 김장훈 이런 사람들 보면 이 크리스천 가수들이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K-pop 스타들 중에서 뭐 소녀시대나 무슨 뭐 저 K-pop 그 가수 팀 이름을 아는 게 소녀시대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네네. 그런데 뭐 2PM이나 뭐 2AM이나 이런 멤버들에 보면은 다 크리스천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이제 그런 어떠한 신앙 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네네. 목사이지만 대중음악, K-POP 등도 얼마든지 창조적 선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딱 악동뮤지션 같은 친구들의 또 그런 크리스천 이런 분들이 많이 또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선교 활동을 예, 위해서.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내담자 입장에서 그 자녀와의 대화, 양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말씀드린다면은 그 우선 자녀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지금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시간에 뭐 연습한다고 빠지는데 그거는 분명히 조금 대화를 통해서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네. 네네.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을 네가 놓치고 있다. 예, 뭐가 먼저니? 너희 K-POP을 통해서 네가 목표라는 것이 뭐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질 수는 없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주일 신앙생활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아무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너만 그냥 노래하는 것에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타문화, 타민족에 대한 접근성을 키워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K-POP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가져갔죠. 특히 이 내담자의 딸이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니까 키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영어도 잘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가지고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본질이 제일 뭐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또. 네네. 또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그러면 우리 이 딸한테 어떻게 아마 이제 좋을까요? 그것도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밤늦게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네. 요즘 뭐 정말 딸 가진 엄마들의 제일 걱정이 그렇죠. 어때요? 이제 아이의 이제 성결 문제인데 자녀가 이제 딸이 밤늦게 들어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딸이 아직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오는지 귀가하는지는 지금 뭐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데려다 주는지. 아는데 지금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그럴 수도 아는데 누구의 차를 가지고 오는지 걸어오는지 버스를 타고 오는지 하여튼 그런데 이제 밤늦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뭐 다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은 나이라고 하면 그렇다면은 좀 엄마가 연습하는데 좀 데려다 주고 어디서 연습하니 누구랑 연습하니 그래서 연습하는 너희도 어떻게 연습하니 하고 지켜도 보면서 간식도 좀 사줘. 그렇죠. 간식도 음료수도 좀 사다 주면서 너희들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그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몇 시에 데리러 올까 아니면 기다릴까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면은 엄마가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은 좀 귀찮긴 하지만 뭐 이 정도 귀찮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귀찮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아이의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나가면은 뭐 딸이 밤늦게 들어온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막 목사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그 딸의 문제긴 하지만 또 딸과 함께 지금 그 연습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예예. 예. 네,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경교를 해주면 이 친구들도. 네네. 이 딸에게 아, 그 한마디라도 아 그래 어머니 오셨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K-POP 스타들이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K-POP 스타들은 연습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요. 연습을 통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2AM의 조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아 정말 이렇게 소위 말로 뜨기까지는 무려 7년 동안에 아주 맹렬한 연습이 있었다. 7년 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짧고 짧은 시간 아닌데. 그만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분도 딸이 이렇게 정말 많이 연습하는 것을 귀찮아만 하지 말고 분명히 이 딸은 이것을 연습하면서 연습이라고 하는 그 경험, 그 단어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 속에서도 항상 노래를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듯이 나중에 가정을 가지면 가정을 위해서 더 훌륭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 인생이 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 말씀대로 갈등 코드를 희망 코드로 바꾸면 또 그 에너지를 그 열심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열심히 했던 그거를 또 다양하게 예, 예.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저 이 어머니 입장에서 좀 뭐 이렇게 너무 걱정만 하던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또 이 고민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그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를 하면서 상담 요청을 해온 귀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 이 어머니도 하나님의 딸이요. 그 어머니의 딸도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딸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습니다. 아버지,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신앙이 정말 그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부모님을 또 감사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감사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